Everybody says show me the money, but I got nothing. So I'm gonna give you nothing but free love, baby. Let's get it on tonight. 난 오늘도 사랑의 몸을 던지네. Yo, 난 오늘도 사랑의 돈을 버리네. 연애 주머니는 zero, 내 일상화는 ghetto. 도대체 사랑이 뭔데 타블로? I don't know. 지식도 free, 진실도 free. 근데 왜 맘에 피난지? 난 사랑은 비싼지. 내 맘과 머리보단 직업이 참 것이.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사치스러운 society. 헛된 소비 내가 여자들에게 썼던 돈이 쌓였다면 높지 않아 산꼭대기 괜히 공들였지 결국엔 그녀가 있던 자리와 주머니 속에 남은 것은 먼지 So what you want 내일에 Okay 그보다 큰 다이아는 내 맘속에 있는데 Hey what you want baby Okay 그보다 넓고 따뜻한 두 팔의 품에 안겨줄게 My soul sister respect yourself please On the street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은 깔렸으니 달러뿐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be gone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Let's get it on 오늘도 약속대로 그대를 나는 보고 싶어도 오늘도 텅 빈 채로 내 작은 주머니는 나를 바라 오늘도 사랑의 돌을 던지네 Yo, 난 오늘도 사랑의 목이 메이네 내 주머니는 제로 내 일생활은 게로 도대체 사랑이 뭔데 맷 락? I don't know yo 연락은 칼같이 만남은 불같이 불만이 커지면 칼은 물매야지 우리의 메아리 같은 만남에 나 배아리 그녀는 구멍나 적음 통발간 돼야지 오케이 어차피 흔한 커피 한잔 살만한 돈이 없다면 남자가 아니지만 Darling 내가 날 여왕처럼 더 받들어줄 테니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기다림 그런데 why? Why? 들어가는 잔소리 날카로운 눈빛을 뿜어나온 한숨이 When 내 맘 몰라주는 건지 난 너무 답답함에 굴뚝 같은 연기만 내가 원했던 사랑은 너의 이해심과 그리고 나의 관심과 사랑의 반가반 사랑은 등세 처럼 험난하고 힘들지만 서로를 감싸 안아준다면 절대 힘들지는 않아 오늘도 약속대로 그대를 나는 보고 싶어도 오늘도 텅 빈 채로 내 작은 주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난 so 괴로 돈 때문에 사랑을 또 피해도 Let's get it on tonight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주머니가 안에 맘.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다가와 오늘 밤.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주머니가 안에 맘. Love is free. Love is free. Love is free. 내게 와 오늘 밤. 오늘도 약속대로 그대를 나는 보고 싶어.